텐트의 지도에 나침반에 잊혀진 오래된 옷과 함께 잔뜩 어깨에 짊어지고서 지든 도시는 잊어버리자 청춘이 아깝다 아깝다 하며 드디어 떠난 이 길 우리 둘 두 다리로 걸어보자 한참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이 길은 어딜까 잔뜩 짊어진 배낭은 왜 또 이렇게 무거워 자꾸 배는 고프고 다리는 후들후들 거리지만 그래도 즐겁다 우리는 지겨워 Oh no no no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참 멀구나 예전엔 미처 알지 못했던 것 물 한 모금이 달디달다 한참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이 길은 어딜까 잔뜩 짊어진 배낭은 왜 또 이렇게 무거워 자꾸 배는 고프고 다리는 후들후들 거리지만 그래도 즐겁다 옆에 친구 얼굴은 세상 제일 지친 표정을 하고 오늘도라면 한 개로 끼닐 때워야겠지만 아직 돌아가려면 멀었다 다시 한번 맘 다잡고 오늘도 걷는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우리